우리나라에서 청종의 200일 전투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는 230여 명의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기성제염소에서는 지하 저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에 진입하여 정보당 100톤 이상의 소금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려명거리 건설장에서는 산림집 내외부 미장 공사 실적이 80% 개선을 넘어섰으며,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일터마다에서 매일 200일 전투 목표들을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는 국산화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방의 원료와 자원에 의한 생산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일으켰으며, 각지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연구 도입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일으켰습니다.